길을 걷다가 멈춰버린 발걸음 너와 걸었던 거리였던 걸 알았는지 지워진 지 오래였던 네가 마음 한 구석에 있었는지 넌 지금 뭐할까 난 요즘도 똑같이 지내 평소와 다른 건 하나도 없어 나 똑같은데 달라진 건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지난 것밖에 그리고 바람이 또다시 온 것밖에 없어 나 뺏고 아무래도 없었는데 그동안 다 잊었던 믿었는 게 생각에 잡힐 줄 몰랐는데 찬바람 불 때면 내게 있었던 네가 문득 보여 찬바람 불 때면 네가 떠났던 날의 내 모습도 이 계절이 오면 바람과 함께 찾아오니까 그러나도 지나가겠지만 잠시나마 그때를 기억할 수 있어서 고마워 여전하게도 서늘해지는 날 그때의 내가 다시 느껴지는 이 기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게 알면서 기대고 울었던 나 지금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도 아닌 척 해봐도 나만 힘든 건 변하지 않은 너란 희망을 만나 지금까지 난 버텨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찬바람 불 때면 내게 있었던 네가 문득 보여 찬바람 불 때면 네가 떠났던 날의 내 모습도 이 계절이 오면 바람과 함께 찾아오니까 그러나도 지나가겠지만 잠시나마 그때를 기억할 수 있었어 찬바람 속 깊이 너와의 추억이 담겨서 잊혀지지 않나 봐 아무리 잊으려 해봐도 바람 다른 사람이 지금은 네 곁에 있다 해도 우리의 그때 그 바람같이 지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게 찬바람 불 때면 내게 있었던 네가 문득 보여 찬바람 불 때면 네가 떠났던 날의 내 모습도 이 계절이 오면 바람과 함께 찾아오니까 그러다도 지나가겠지만 잠시나마 그때를 기억할 수 있었어 Thank you.